Track 16. Number 9. Where does each conversation take place? Listen to the conversations and connect the number with the corresponding pictures. 1. 아저씨, 이 치마 얼마예요? 5만 3천 원이에요. 너무 비싸요. 좀 깎아주세요. 5만 원 주세요. 2. 어서 오세요. 오렌지 있어요? 아니요, 없어요. 사과 있어요? 네, 여기 있어요. 3. 녹차 있어요? 네, 있어요. 녹차 한 잔 주세요. 네, 잠깐만 기다리세요.